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때 대하여를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저가 최근 뷸레진 특간호 자주의 비율에 게재했습니다. 뷸레진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